네, 안녕하십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던 2017년이 왔습니다. 예, 네, 뭐, 제대해서 원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병신년이 가고 정유 라연이 갔다고,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네, 웃긴 얘기예요. 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분당심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여튼간 새로운 정유년이 왔고 우리가 2017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해서요. 아, 사실은 성모님의 지위, 위치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로 천주의 모친, 원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써있죠. 네, 뭐 예전에 우리는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도 했었는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이제 성모님한테 붙이려고 치다 보니까 먼저 누구 엄마길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냐고 그 누구 그죠? 누구 엄마의 누구를 찾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죠?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느님으로서의 지위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정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멜빈사 책의 앞에 해설에도 잠깐 나오지만 에페소 공의에 4세기가 돼서야 이제 그게 됐고요. 거의 한 5세기 가까이까지 논쟁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1, 2세기 때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세주인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어떤 한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이 됐는가, 그러니까 신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아니, 신이 사람의 탈을 쓰고 여기 이렇게 살다가 갔는가. 옛날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가 가끔 사람으로 내려와서 애 만들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인가, 아니면 늘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성서 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하느님의 아들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 논쟁들 때문에 예수님, 성모님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더 심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나기까지 참 많은 이단도 나오고 파문도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먼저 정해져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 교리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러면 그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낳아준 그 어머니는 천주의 모친이라는 호칭을 붙여도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 거의 5세기가 다 되어서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갑작스럽게 뭐 바로 천주의 모친하고 툭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신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지만 성모님은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틴과 모니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아들이 성 아우구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성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성인을 키워낸 어머니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이다. 사람을 사셨다 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도 성인의 어떤 호칭, 지위를 얻게 되죠. 지위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인을 그러니까 성품할 때는 시대의 표징이 되어달라는 의미로 보통 성품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만큼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은 영웅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그 시대의 신앙인으로서의 표징이 되어주길 원하는 분들을 성인으로 성품하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모니카 성녀도 아우구스틴 성인과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덕분에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간 아들이 성인이 되고 어머니도 성인이 되죠. 또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왕이 가톨릭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왕인데, 그게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콘스탄티누스 왕의 어머니는 헬레나였어요. 헬레나 성녀가 참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쫄라서 아들이 왕이니까 그 당시 동로마, 서로마를 다 통합한 그 지금 유럽 지역하고 터키 지역을 다 통합한 황제였기 때문에 아들 졸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굴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발굴해서 무덤을 싹 고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추정이 되는 것도 다 재파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찾아내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어머니 헬레나가 아들 황제를 졸라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나 성녀는 성인에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죠. 아들은 사실 죽을 때 돼서나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한 신자였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은 콘스탄티누스는 본인의 뜻이든 아니었든 간에 가톨릭을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그의 이름을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성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새해 많은 결심들을 하셨겠죠, 그죠? 이것도 뭐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전해드리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성인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니들은 모두 내 말을 따르라 하고 집안의 가장, 그렇게 하기보다는 부인을 여왕으로 만들고 아들, 딸을 왕자와 공주로 만들면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본인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폭군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성인 되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기에는 신앙인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굉장히 극심한 겸손으로 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기를 거부하겠다는, 그러한 열심히 살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극심한 겸손함으로 우리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인, 열심히 성인 되세요 그러면은 그러기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본인이 성인 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성인을 만드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인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군이 되는 것처럼, 본인이 성인이 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2017년 한번 노력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라는 칭호는 그분의 아드님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천주의 모친이 됐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내가 성인으로 만들 때 나는 성인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한 천주의 모친이라는 호칭에 절대 결코 굴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호칭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거룩한 이들로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